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? 기뻐하며 찬양하기.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에 전하라 주님의 노래 열방 중에 전하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

일상의 힘듦 가운데 눌려있던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던 모든 어둠들을 주님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. 아멘. 우리 모두 주 주님 모두 주님 Yeah.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.